잘 가세요 새하얀 꽃잎 흩어지는 이 밤 웃는 얼굴로 보내는 마음도 목이 메인다오 흩어진 꽃잎도 눈물 흘리네 잘 가세요 잘 가세요 떠나는 마음을 누가 모르리요 희미한 별들도 눈물 흘리네 잘 가세요 잘 가세요.